심심한데 플레이 버튼이나 한번 눌러볼까? 한동안 적적했던 나의 수요일 밤 10시 라디오나 틀어볼까? 디어 청취자들, 오늘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미셸과 마티와 주디와 함께하는 리얼 토크쇼 심플한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 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심플한 라디오 새해 첫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들려드릴 곡은 어반자카파의 재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모른 척 어색한 눈인사고 내면 그렇게 애써 웃겨줘 해주고 싶은 말 듣고 싶 것만 같았던 우리 마주하는 모습 지금 이곳에 있죠 네 소원처럼 간절히 바래왔던 순간 지려해봐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죠. 좀 방금 큰 절 했는데. 그래요? 네. 아, 그렇네요. 좋네요. 저 네. 더 큰 절 했는데. 아, 네. 1절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와. 네. 네. 이번 년이 무슨 동물의 해죠? 닭 아닌가요? 닭이요. 네. 그리고 정유년이죠. 이번 네. 생 작년에는 네. 어떤 년이었죠? 어떤 년이었어요? 미셸? 병신년이었어요. 네. 안 이상하죠? 네. 병신년이었어요. 네. 네. 발음 조심하시고요. 네. 시행년이어서 네. 그랬어요. 네. 원숭이의 해였죠, 작년은? 네. 작년 원숭이였어요. 네. 저희 닭도 있나요? 아니요. 근데 마치 오늘 닭 같아요. 네, 마티가 오늘 머리를 묶고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차를 타는데 여자가 있는 줄 알았어요. 닭띠. 네. 네. 미셸은 무슨 띠죠? 전 돼지띠요. 네, 그리고 준비는요? 왜 웃으려고 그런 거죠? 저는 원숭이였습니다. 아, 작년이었네요? 네. 병신년이었습니다. 마티는요? 아, 마티 용띠. 저는 백용띠. 아, 예. 백용띠? Year of the White Dragon. 아, 그래요? 그럼 저희 네. 언니도 백용띠. 그냥 용이랑 다른가요? 네, 그게 뭐 100년마다 한 번 오는. 오. 근데 매해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매해마다 있어요. 매해마다 뭐가. 그냥. 근데 본인이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똑같은 면인지. 저는 알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요. 네, 어쨌든. 네, 저희가 앞으로 이제 2017년에 대해 얘기해볼기 전에요. 네. 보통 이렇게 새해가 다가오면은 보통 다들 다짐 같은 걸 하잖아요. 네. 분명 이렇게 살아온 기간이 다들 20년은 넘었을 텐데 그 사이에 해온 다짐들이 평소에 잘 지키셨나요? 이때까지 한 최소 10번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새해. 그렇죠. 네. 보통 잘 지키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저 기억도 못하는 편이에요. 진짜 기억도 안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다짐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아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라는 다짐을 했다. 아, 뭐, 그러네요. 뭐 아, 아이덴티티 바꾸세요? 아니, 그냥 뭔가 얽매여있던 것을 버려버리자. 하긴 이번 라디오를 하면서 미셸이라는 네.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되었잖아요. 아, 그게 제 아이덴티티가 된 거예요? 네. 아, 예. 네, 수요일 밤에는 미셸로서 미셸, 네. 난 미셸이다. 수요일 네. 밤에만 네. 이렇게 통치하는 자 미셸. 아, 무슨 통치하는 네. 자예요? 팔걸이에서 아니에요. 아, 근데 진짜 올해도 아 2017년에도 자리가 바뀌지 않네요. 바꿔드릴게요. 바꿔드릴게요? 아, 정말요? 아,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돼요. 어우, 여유 있는데요. 엄청 한번 도전해봐라. 도전해보면 결과는 똑같을 테니. 뭔 소리예요? 니네가 감히 넘버느냐? 그래서 주디는요? 지디는 새해 때. 네. 어, 지디를 네. 딱 꼭 집어서 얘기하는데요? 저는 항상 다짐을 하는 편이에요. 뭐 이런 거 꼭 해야지 하는데, 한 80%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80% 이루어졌다는 거 같아요. 저도 80% 이루어졌다는 거 같아요. 20% 이루어진 건 뭐예요, 그러면? 20%는 저는 성경 뭐 읽기, 통독하기, 그런 거는 항상 지켜왔는데, 그 외의 것은 많이 안 지켰던 것 같아요. 그 외의 것은 뭐가 있었어요? 올해는 원래는 책 읽기가 있었는데 네. 원래는 10권을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래도 하나는 읽었네요. 10권을 보통 읽으시는데 한 권을 읽었다고요, 2016년에? 그게 목표였는데 한 권밖에 못 읽었다고. 아니 근데, 근데 평소에는 몇 권 읽으시는데요? 다른 연도에는? 읽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뭐라 하더니 그냥 도전했는데 네. 아, 한 권. 한 권. 근데 저도 실토할 게 있어요. 2016년에 한 권도 책을 읽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미셸 씨는요? 사실 저도 한 번도 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이파이브네요? 그러게요. 하이파이브! 저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이렇게 근처에 있을 줄 몰랐는데. 데자부 같다! 네. 소름! 옆에 소름, 계시네요. 소름! 네, 와. 네. 어떻게 책을. 아, 아니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에요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랬어요? 아, 저 책! 왜요? 저 유치원에서 책 되게 많이 읽어요. 생각해보니까. 셀프 디스 하시려고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그러면 미셸이 어디서... 읽는 책 하나 제가 뭔지 맞춰볼게요. 아, 제가 읽는 책이요? 네. 네, 말해봐요. 페이스북이요. 아, 얼굴 책 읽으시죠? 아, 얼굴 책 엄청 읽어요. 네. 네. 얼굴에 아마 여기 새 MC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읽을걸요? 그거는 확실히 모를걸요? 확실할 텐데. 그래요? 그 정도예요? 뭐 달고 사세요? 아, 전 진짜 달고 살아요. 뭐 페이스북에 거울이라도 있어요? 아, 그건 아니지만요. 하여튼 그래서요. 네, 네 그렇게 아, 뭐 또 다른 것들은 뭐가 있었어요? 올해는 그거 지켰고 또 다른 거는 뭐 공부하기, 뭐 하기 막 그런 건 소사기는 지켰는데 여행하기도 꼭 지켜요. 아, 여행 이번에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발리 다녀오셨고 이번에 발리 갔다 왔고 그리고 호주도 갔다 왔고요. 그럼 그거를 이제 새해 시작하면 이번 연도에 어디 갔다 오겠다 이렇게 찍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랬었어요. 새해예요? 네. 그 저는 여행에 관련된 계획은 지난 3, 4년 동안 계속 지켜왔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새해 계획을 하시고 가시니까 1, 2월 달에는 여행 안 가시나 보네요? 1월 네, 1월은 계획이 없고요. 저는 한 3, 4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비행기표가 조금은 더 저렴하니까. 네, 맞아요. 괜찮네요. 그러면 딱 어디로 갈지도 딱 정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달에 좀 다 달아서. 왜냐하면 그 나라에 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맞네. 네. 그래서 비행기표는 항상 좀 그때 닥쳐서 사는 편이에요. 방금 발음. 아니 왜 저는 순수 한국말을 한 것뿐인데 네. 왜 그렇게 들으셨죠? 다달아서. 네, 다달아서. 다달아서. 네. 네. 근데 제가 방금 한 말도 맞지 않나요? 네, 맞는데 맞아요. 발음이 좀 셌어요. 아, 그래요? 네, 꼭 아, 이렇게 닭을 때리는 그런. 아, 닭을 때리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 저도 2016년에 여행을 조금 했었어서 아, 네. 조금, 평소보다는 좀 했었어서 2017년에도 여행을 좀 계획할 것 같아요. 해외인가요? 어, 네. 일단 계획되어 있는 게 일단 한국 가자마자 오. 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누구랑요? 엄마 아빠랑요. 오. 근데 진짜 웃긴 게 한국에서 내리자마자 네. 5시간 후에 태국으로 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랑 아빠가 어차피 그날 회사를 뺄 거고 그리고 공항 갔다 갔다 하니 귀찮으니까 그냥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짐은 아까 짐은 아빠 차에 두고 네,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신개념이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 있는 그 주차장에 있는 미셸네 아빠 차를 노려야겠네요. 다행이네요. 이게 제가 여행 갔다 온 다음에 나갈 화네요. 그래요? 네. 네, 뭐. 감사하네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마틴은 여행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7년 계획으로? 넓은 하세요? 다짐 저도 얘기하면 안 될까요? 아, 네, 아까 내 다짐하고서 전 얘기 못했어요. 아니, 다스리는 자가 그렇게 부러워요. 아니, 오늘은 마틴 가기로 했어요. 2017년에는 좀 반란을 일으키고 싶은 심정이 많네요. 언제는 제가 언제 그렇게 다스렸어요. 네, 저에게도 턴이 오나요? 내후년? 네? 내후년? 아, 그러면 주디 넌 꿈도 꾸지 마라. 이런 네, 건가요? 희망이라도 갖고 있어라. 아, 조금? 조금 1% 갖고 있어라, 희망을. 이렇게 내가 자비롭다, 이 정도로.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저희 네, 다짐 같은 경우에는 2016년 다짐에는 이제 염색을 하겠다 해가지고 염색을 했죠. 이제 약간 살짝 빨간색 띠는 그레이로 약간 애쉬 그레이, 애쉬 그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컬러로 염색을 했고요. 심지어 이거를 원래 더 전에 했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작년 2016년 초에 성교를 가가지고 아무래도 성교를 노랑머리로 가기에는 상당히 불량스러운 그런 그쵸? 게 있어서 네, 갔다 와서 했습니다. 네, 안 그랬으면 그때쯤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러고서 이제 그 이후로도 쭉 유지하고 있어서 네. 2016년은 진짜 네, 지난화에 말씀드렸지만 네. 2017년에 머리 계획은 어떠하신가요? 이번에는 아마 계획이신 블루 그레이로. 아, 네? 자르진 않으시고요? 네? 아, 저 지금 고민해요. 지금 기르고 있잖아요. 네. 기르는 걸 유지할지 에? 아니면 블루 그레이로 둘 중에 갈지. 하나인가요? 아니, 근데 네, 지금 좀 자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 자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 좀 잘라도 꽤 길지 않아요? 네. 그거 한, 결정하는 한 거는 정도 나왔거든요. 지금 결정하는 네. 거는 그건 제가 할 일이고요. 네. 네, 아, 그게 바람이에요. 네. 새해 바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뭐 바람이고 다짐 같은 경우에 다른 다짐은 뭐 다른 다짐이라 네, 뭐 그렇게 다짐을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이번 시즌에 축구가요? 축구 경기인가요? 우리 아, 네, 근데 축구 계획은 세워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축구... 계획들이 있어요? 혹시 아, 근데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이제 그거를 이제 연초에 뭐 나름 3월 이제 리그 끝나고 세우는데 네. 본인이 막 팀 리더 이런 건 아니시죠? 지금은 이제 그냥 팀원으로서. 아, 옛날에. 아, 근데 그런 건 있죠. 내가 어떤 팀에서 뛸 거고 그런 계획은 있죠. 똑같이 뛰는 게 아니에요? 네, 뭐 팀 뭐 옮길 수 있으니까요. 아, 팀을 배신할 계획이시구나. 아, 네? 아, 2017년 팀 배신. 아니, 이미 2016년에 했어요. 그거는. 아, 네. 아, 배신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계약이 끝난 거죠. 아. 구두 계약으로 했던 게 이제 의리 같은 건 없고 정 같은 건 없고. 우선 구두 계약에 있어서 어떤 조항이 어겨졌다 여기면은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요. 서로 뮤추얼 리스펙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없어 사라진 거니까 그걸 어김으로써. 네. 네. 어쨌든 그 뭐 자꾸 네, 산으로 갔는데. 네, 그래서 다짐하는 거를 나름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웬만해서 한 저는 한 80% 지키는 것 같아요. 오, 근데 이건 뭐 아니 오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근데 다짐을 많이 안 하셨으니까. 아, 그러네요. 아니 다짐 많이 해요. 말이 앞뒤가 다르네요. 뭐요? 아까는 다짐을 많이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안 하는 것 같았다고 느꼈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다짐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이. 그러면 여행은 안 가시나요? 여행 모르겠어요. 그냥 얼핏 그냥 생각 뒤편에 네.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작년에 그 피지를 처음으로 외국으로 갔다 왔던 거거든요. 네. 그 이후에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이제 피지 갔다 오면서 아 외국 한번 유럽도 한번 가보고 싶다. 예전에 여행편에 나눴던 그 이탈리아 그 수중 도시랑 베네치아인가 그게 어쨌든 하고 그리스 거기 파란 언덕. 배경. 네. 혼자 계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친구랑 같이 가실 계획? 아. 또 혼자 가면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요? 근데 유럽은 네. 저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럼 그만큼의 그게 있으시다는 건가요? 뭐 저 혼자 갈 만큼은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만? 네. 아니 근데 두 명이서 가면 각자 이렇게 반반씩 부담을 더 싸지 않을까요? 저희가 가드릴게요. 비행기값만 내주세요. 비행기값만. 네.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잠깐 0.1초간 당황을 했는데 싫습니다. 아, 네? 네. 0.1초 그래도 고민해 주셨네요. 네. 그러면 뉴질랜드에서 저희 밥이라도 사시겠죠? 뭐, 이게 뭐 어떻게 그렇게 이어지나요? 아, 본인이 뭐, 이제 가시니까 동생들이 에이. 여기서 수고하는 마음을 우리 안타깝게 라디오, 사셔서 에이. 저희 지금 이거 라디오 녹음 땡겨서 하는 이유가 왜인가요, 미셸? 아, 저희 그 다음 코스튬 넘어갈까요? 네, 아니, 그 전에 노래 들어야죠. 아, 맞네요. 네. 제가 정신이 없었네요. 네, 저희 그 다음 곡은 나얼의 같은 시간 속에도 듣고 다시 이어가시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널 이해할 수 있어 다른 사람 곁에 서 있는 네 모습이 조금 어색하지만 잊지 않아도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어 다른 사람 찾아가 버린 네 얼굴이 그렇게 믿지 않아 이제 우리 같은 시간 속을 남처럼 그렇게 걸으면 돼 달아나도 가지 못할 기억 안고 아무 말도 하지 시간 속에 네,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네. 네. 이번에 얘기해 볼 것은 네. 2017년도에 뭐 기대하는 것들? 네. 뭐 그런 거를 각자 MC 별로 얘기해 봤으면 해요. 뭐 이벤트나 뭐 개인적인 이벤트나 뭐 이런 것들을. 네, 뭐 저부터 갈까요? 네. 네, 저부터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날까 봐. 먼저 하고 싶었던 건데 이거는 뭐 2016년 작년을 마무리하면서도 또 얘기를 나올 수 있는 건데 빠뜨릴 수 없는 게 갤럭시 삼성의 물론 광고하려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쵸? 삼성의 갤럭시 노트 7이 이제 말이 많았었죠. 네. 폭발을 해가지고 말을 많아서 저도 이제 구매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네, 2017년에는 노트 8을 그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오나요? 네, 나오 그 맨 처음에 이제 확정을 안 했을 때까지는 네. 노트 8이 이제 어떻게 보면 노트 시리즈가 네. 끝날 수도 있다 이미지가 실추가 돼가지고 했는데 한 한 달 전에 이제 컨펌을 했어요. 노트 8 나온다 내년에 S8이랑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아이리스 스캐너가 이제 그 홍채인식 그거잖아요. 네. 네, 그거를 아마 그대로 가져올 것 같아요. 홍채인식 있는 폰은 노트 7밖에 없었거든요. 네, 다른 이 새 폰들도 네. 홍채인식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 그거를 그대로 이제 노트 8로 뭐 개선시킬 수도 있고 홍채 인식 때문에 사시는 건가요? 노트 8을? 이거를 좀 설명하면 좀 길 텐데 좀 시간이 있나요? 네. 제가 원래 핸드폰을 항상 늦게 사고 이렇게 막 예전에 운이 좋게 막 누가 친구가 주고 막 이래 가지고 네. 한 번도 이렇게 새 거를 써본 적은 없어요. 네. 이제 노트 갤럭시 S1 나왔을 때도 한 나왔는지 한 2년 뒤에 친구가 준 거 썼고 막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큰맘 먹고선 나도 레이티스트 가제트를 한번 써보자 네. 해가지고 이제 노트 7을 사기로 했던 건데 이제 반납했잖아요. 네. 노트 7을 그래갖고 이제 아쉬웠어. 그런 아쉽기도 하고 레이티스트 가젯을 써야 되는데 네. 만약에 리펀드 받고 S7 엣지를 써버리면은 레이티스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나온 지 꽤 됐잖아요.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 이제 나온 LG V20를 샀습니다. 그거는 신제품인가요? 네, 신제품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뭐 V20는 약간 매니아층을 노린 핸드폰이에요. 그 오디오 리코딩 좋고 사진기 좋고 배경 찍는 사진기 좋고 이런 그리고 뭐 이어폰 좋은 거 좋고 이렇게 네. 음성 녹음 좋고 이런 식으로 매니아층을 네. 좀 노리는 폰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우선 그 프로세스 자체도 쿼드코어고 노트7은 옥타코어였거든요. 네. 옥타가 이제 8이잖아요. 네. 쿼드 LG V20는 쿼드코어라서 4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좀 살짝 느린 감이 있는데 다행히 OS가 최신 OS. 네. 그 안드로이드 있죠? 네네. 안드로이드 7.0이에요. 아, 네. 근데 노트 7.0을 선보인 첫 번째 프로덕트예요. V20가. 네. 네. 정말 좋네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단일 그러면은 단일 앱을 네. 바로 바꾸실 거예요? 그 폰을 바꾸시고?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렇고 지금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아이폰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아, 제가 뭐라고 하죠 그런 거를 그러네? 애국심이 투철해서 네, 삼성에서 아, 예. 네, 갈아타더라도 네, 예, 예. 차마 사과는 못 먹겠더라고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life is good로 아 life is good 아, 네.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그러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제가 애국심이 투철합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분 넘어갈까요? 주디는요? 네. 주디는 2017년에 네. 2017년에 기대하는 거나 기대하는 네. 이벤트나 아, 네. 기대하는 이벤트는요. 원래는 제가 해외 이제 요번 해도 뭐 여행을 갈 계획이고 그리고 원래 콘서트를 가고 싶었는데 콘서트를 못 가게 됐어요. 그 아델 콘서트를 못 가게 돼서 네. 그건 이제 접고 이제 다른 가수들이 뉴질랜드로 오길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서 콘서트를 보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를 나가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싶어서 네.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고요. 영어를 가르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이죠? 네, 저희 그러면 선생님으로 삼행시 가볼까요? 네?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생! 생생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괜찮은데? 님! 님도 같이 하실래요?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찮은데요? 괜찮죠? 네. 어디서 데이자뷰 그런 느낌이 일어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센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 미셸 씨는요? 저는 일단 작년에 2016년에 졸업을 했거든요. 네. 제일 바라보는 이벤트는 이제 취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크죠. 그렇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2017년에는? 이치원 선생님? 그럼 선생님은 이치원 선생님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치원도 모르잖아요. 유아들과 치? 치 너무 어렵다. 에이. 치치. 원? 치치. 치치. 원? 원 없이 즐겁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손까지 가요? 네.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생생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님은 다른 거 해봐요. 님도 같이 하실래요? 님들 아이들 보내주세요. 님들 아이들 보내주세요. 괜찮네요. 네. 네. 하여튼 전 그래요. 네. 다들 계획이 다들 있으시네요. 네. 아니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걸로 끝이에요? 방금? 일단은 이제? 제일 기대하는 거는 지금 넣어본 그 어린이집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네. 구한다고 광고 내지 않을 자리인데 운 좋게 구할 거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10위랑 냈는데 지금 아직 11월이거든요. 저희 녹음한 게. 네. 근데 12월 초에 그 인터뷰를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나갈 쯤에는 확정이 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싶어요. 되면은 혹시 뭐 저희한테 떨어지는 게 있나요? 아니요. 네? 에? 오늘 마티 씨가 피자 사주셨는데? 아, 네. 그래요. 뭐 먹어요, 우리? 뭐 먹을까요? 뭐 먹을까요? 저 통닭 먹고 싶습니다. 통닭 콜! 우와! 통닭 콜! 저는 아구찜이요. 아, 통닭 콜! 통닭 콜! 네. 네. 근데 주디도 일을 구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해외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전 돈을 모아야 됩니다. 아니 뭐 우와, 저희한테, 냉철하다. 에이, 저희한테 몇십 불 쓰는 게 그럼 뭐 드시고 싶다고요? 저 론도 있어요. 저 아구찜이요. 아구찜. 저 론도 있어요. 저도 아구찜. 저도 론 있어요. 아구찜 얼마죠? 저도 론 있어요. 아구찜 얼마죠? 아구찜 한 50불 정도 할 거예요. 에이, 괜찮네요. 그럼 저희 다음에 아구찜 기대되나요? 주디? 네. 네? 네? 아, 제가 아구 알러지가 있어서. 아구 알러지.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네, 다시 미셸로 돌아와가지고, 그, 팁이 든 데가 네. 본인이 엄청 학수고대야 하는, 네. 들어가고 싶어 하는 곳이라고 그 저는 들었었어요. 2016년부터 네. 좀 눈여겨봤고, 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저희는. 어떤 곳인가요, 거기가? 크리스천 센터예요, 일단은. 아. 근데, 일단 제가 크리스천 센터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고, 다른 유치원도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제가 믿고 있고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거를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는 네. 곳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하는데 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크리스천 센터가 한 두 군데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기고요. 근데 운 좋게 지금 자리를 구한다고 해서 한 군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모르는 일이니까요. 네. 근데 제일 와닿았던 게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 말이어서 크리스마스를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막 요즘엔 다 산타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막 엘프나 이런 거 얘기하는데 거기선 진짜 예수님을 질문 있어요. 요새도 네. 프로젠을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럼요. 프로젠은 계속이죠. 이번에 모아나 나오잖아요. 아일랜드 프린세스. 네. 그게 몰랐죠. 조금 달라질 저는 네. 그게 조금 달라질 것 같다. 마우이죠. 그 네. 남자애가. 네. 네. 근데 아마 프로즌은 이기진 못할 것 같아요. 프로즌의 영향력이 네. 왜냐면 대단하네요. 프로즌은 일단 너무 예쁘고요. 그 엘사? 파워가 있고요. 네. 엘사. 근데 사실상 엘사가 프린세스도 아니거든요. 퀸이거든요. 프린세스를 이길 퀸 그러니까 퀸을 이길 프린세스는 없으니까요. 네. 짱무그네. 네. 아무리 짱무그네? 아일랜드 프린세스라고 해봤자 네. 퀸을 이기진 못하니까요. 전투로는 이길 수 있죠. 다 얼려버리는데요. 네. 네.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아직까지는 프로젠이 인기 있고 네. 아직까지는 네. 애들이 산타한테 받고 싶어하는 선물 중에 하나는 프린세스 그 엘사. 프로젠 엘사 코스튬입니다. 네, 어쨌든 네 권투를 빌게요, 미셸. 감사합니다. 꼭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돼서 저에게 통닭을 싸주시길 예. 기원합니다. 되기만 하면 통닭이죠. 그럼 저희 이번에 들으실 곡은 저희가 새해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제목이 딱 들어맞는 물음표예요, 제목이. 프라이머리의 물음표 듣고 다시 그런 노래도 이어가시죠. 있어요? 네. 듣고 가시겠습니다. 문자로 할까 시간이 너무 늦었나 그녀는 벌써 잘까 오늘따라 밤이 너무 길어 문자를 썼다 고쳤다 하다가 지워 아쉬워 방금 보낸 문자가 답장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너무 길어 안절부절 못하는 내 모습이 안타까워서 약속도 없는 밤거리로 남았어 뻥 터졌어 호르몬 두근거려 사춘기 중학생처럼 oh yeah. 내 맘에 빨간 불이 켜져서 널 생각하면 이성을 꼼짝 못하고 얼어 제대로 털렸어 나 딱 걸렸어 나 너 진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벌렸어 나 부부부 브레이크가 고장난 에이톤 톡 못 멈춰 이미 시동 걸렸어 나 난 웃을 때 웃을 때 조금 멍이 커져 yeah. 그건 위험해 위험해 내 앞에 서면 yeah. 괜히 수줍게 허물정돼 그러고 보면 yeah. 내가 어떻게 항상 무표정 yeah. 넌 대체 뭘 하는 여자기네 또 대체 뭘 먹고 자라기 물음표 짓게 만들어 네가 못해 내 입가에 미소만 짓게 만들어 네 번째 손가락에 낀 반지 뭔데 나 대답 없고 숨을 고개하자 할 수도 없고 나만 술래하기야 넌 내일 도망가기만 해 날 어쩔 셈이야 이거 허장관리 아냐 날 잡던지 아님 내게 잡히던지 해줘 뿌리치던지 내게 안기던지 해줘 그렇게 묻지만 말고 얘기해줘 답답한 내 맘에다 너란 창을 내줘 대체 뭘 하는 여자기네 궁금해 대체 뭘 먹고 자라기네 물음표 짓게 만들어 네가 못해 내 입가에 미소만 짓게 만들어 네,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 뭐 지난화에도 서로 이제 맑은 문 붓기처럼 칭찬도 했었고 약간 단점도 얘기해 봤었는데 네. 2017년도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연도에 있어서 서로 MC가 뭐 라디오 측면에서도 바라는 점 아니면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어때요?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먼저 하실 분 서로에게 디스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니 앞으로 바라는 점이잖아요. 앞으로 바라는 점이요? 네. 서로 DJ들도 DJ에 대해서도 얘기 가능한가요? 네, 뭐. 그럼 저부터 할게요. 왜냐하면은 이게 의견인 거예요. 네. 받아들이고 자시고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너무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됐어요, 마티. 뭐 의견을 얘기해 보시면은 아, 알겠어요. 제가 한쪽 귀로 듣고 먼저... 한쪽 귀로 흘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에이, 그러면 안 되죠, 세. 왜 안 돼요? 남의 의견인데요. 아, 그거를 무조건 아니 그러면은 거죠? 제가 무조건 얘기한다고 해서 네.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거 이거 억지죠. 하나는 받아들이기로 해요. 무조건. 아니 받아들이고 자시고는 저희 이유가 없잖아. 새해부터 싸지 말고 저부터 갈게요 일단. 네. 일단 들으세요. 네, 먼저 가요. 네. 네. 싸우지 마시고요. 네. 저는 일단 라디오에 바라는 점은 네. 저희가 이렇게 계속 해왔고 재밌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네. 더 재밌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많이 넣고 네. 뭐 재밌는 말들. 이렇게 뭐 기분 좋게 해드리는 말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라디오를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늘어나고 네. 그리고 이제 댓글도 많이 달려서 사연도 많이 받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연을 읽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이 갔으면 좋겠고 이제 드디어 저희 DJ들에게 네. 바라는 점. 두구두구두구두구 우리 DJ 마리. 마셜. 우리 DJ 마리 씨께 이제 바라는 점은. 네, 말씀 네, 잘해주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너무 다 좋아요. 다 좋지만. 다 좋지만. 어떤 게 나오려고 어떤 게 나오려고 너무 다 좋다고 하시나요? 다 좋지만 네. 저희가 이렇게 뭐 하려고 할 때 가끔 네. 이렇게 튕기세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 튕기세요. 아, 니네 둘이 해라. 나는 나중에 하겠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같이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오프닝에 마티 씨 목소리를 듣고 하시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네, 수 있습니다. 유일한 남자신데요, 지금. 그러니까요. 여기서 홍일점으로서 조금 청일점. 더 아, 청일점. 네. 아, 머리를 기르셔서 저희가 홍일점을 아,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홍일점이에요. 네. 지금 새해 때부터 지금 청일점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DJ 미셸 씨께는 네? 제 이름 까먹었죠. 아니에요. 제 이름 까먹었는데. 이거 반론 없어요? 아, 반론이야? 반론 안 돼요. 알았어요. 돼요. 알겠습니다. 네, 덕담. 덕담. 미셸 씨께는 네.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요. 진행도 잘하시고 뭐 하시지만 네. 가끔 그 진행을 저에게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거는 제가 네, 기분 좋게 넘겨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어, 이빨 꽉 깨물지 마시고 말씀해주세요. 아니에요. 저 무서웠어요 네. 방금. 새해는 눈으로 욕 안 하고 네.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티는요? 제가 먼저 할까요? 마티 먼저 하실래요? 제가 중간에 끊기면 제가 먼저 하는데 중간에 네. 끊길 수도 있어요. 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라디오에게 바라는 점은 저희는 아, 이제 청취자들한테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주디가 얘기했듯이 저는 댓글이 두 개만이라도 달렸으면 좋겠어요. 피드백이나 이런 메시지가 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너무 슬퍼요. 네. 근데 저희 그 네. 청취율 되게 높아요. 은근 높아요, 진짜. 네, 은근 높아요. 다시 듣기를 비해 보면 조회수가 뜨거든요. 근데 거기 막 100을 거의 넘죠. 얼마가 높은 거예요? 100 넘긴 거. 아, 진짜요? 그럼요. 그래도 어쨌든 매주 넘어요. 매주 100명이 듣는다는 건데. 그럼 높은 거 아닐까요? 100명이 들었는지 뭐 한 명이 여러 번 눌렀는지 그건 모르는 거 그쵸?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지만 저희 열심히 해야 합니다. 네, 맞죠. 그래서 저는 항상 높이를 높게 잡고 싶어 하는 걸 좋아하는데 500? 그래서 저희 계획이 하나 있어요. 50회 때 뭐 한다고요, 저희? 아, 몰라요. 이거 그 뭐 저희 그래도 나름의 계획이잖아요. 라디오의 계획. 나름 보이는 라디오를 한번 50회 내지 100회. 아, 생방송으로. 네. 네. 페이스북 네, 그걸로 할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50회쯤에는 조금 더 좋은 기능이 나올 수도 있죠. 페이스북 그렇죠. 같은 거나 아니면 소통할 수 있는 기능 중에. 아니 그건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고 네. 봐요. 그리고 저희 2017년에는 앱도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앱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17년에는 지금 준비 중에 계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2017년에는 앱이 나와서 더욱 더 이제 손쉽게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고 또 진짜 저희 DJ들의 바람대로. 댓글도 많이 달고 그렇죠. 사연도 많이 해서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는 네. 이제 진짜 달아 주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소재가 아직까지는 있는데 결국 그러니까요. 고갈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제 무한한 상상력으로 네. 좀 꺼내 보도록 노력을 이미 하겠지만 깨하잖아. 이미 저는 많이 꺼냈습니다. 네, 다 되셨어요? 총알 다 떨어지셨나요? 총알이 떨어졌다고요? 네. 제 상상력은 또 총알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소통이 필요 없는 건가요? 주디가 소통이 필요가 없네요. 아 저는 네. 마이웨이. 주디가 일냈습니다. 소통 필요 없다. 우리 아이디어 많다. 아니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저는 청취자의 의견들도 많이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많이 듣고 싶어요. 어떤 주제를 달아주고 싶어 하시는지 네. 네, 좀 알았으면 조금 더. 뭔가 청취자분들의 고민도 듣고 원래 보통 라디오가 약간 소통하면서 하니까 그때 맞아요. 그때 주제라기보다는 그 사연에 맞춰서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그거는 저희 잘못도 있죠. 왜요? 미리미리 공지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구가 하기로 했죠? 아, 제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핑거포인트 블레이밍을 하고 싶나요, 미셸? 다 같이 하는 라디오인데. 아 예. 아니 저희 새해 때부터 아, 예. 이렇게요. 아니 먼저 블레이밍을 하시게요. 예. 네, 그래서 마티 씨 더 이렇게 계획을 말씀해 주시자면 아, DJ들한테 바라는 거. 네, 그게 이제 DJ분들한테 이제 바라는 거는 네, 우선 주디는 뭐 항상 그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 거가 잘 해요. 좋아요. 네, 가끔 이제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양날의 검인 게 네. 가끔 이제 발언이 약간 무서 살짝 무서운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근데 그거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약간 그 거리낌 없이 말하는 거에 네. 있어서 그게 빼먹을 수 없는 요소예요. 네. 그 하나만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예, 뭐 장점이 될 수는 있는 장점인데 단순히 조금 살짝 따라오는 경우, 예, 그건 뭐 본인이 신경 쓰면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단점이 더 작아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네. 여러분께서 피드백을 해주시면. 제가 겸허히 이런 것도 피드백 듣고 싶다. 그러니까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은 안 받아들이는데 만약에 똑같이 청취자들이 말하면은 아니, 받아들이겠다는 건가요? 아니, 아까도 맞죠. 청취자분들을 사랑하니까. 저 근데 왜 아까 저는 발론 기회 없었어요? 아니 지디는 왜 발론 기회 줬어요? 이미 넘어갔습니다. 메인 MC 미셸. 저. 자, 그래서 미셸 씨 우리 편애합니다. 미셸 씨 계획은요? 아니요. 저 아직 미셸에 바란 점 안 끝냈는데. 네, 네, 알겠어요. 미셸한테 바란 점은 네. 앞으로도 이렇게 착했으면 좋겠나요? 본인이 착하다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저 이거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이렇게 개인적인 바람을 아까 전에 제가 그랬고 맨 처음에 이거 나눈다고 얘기했을 때 개인적인 바람을 얘기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고 이렇게 좀 안 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야 미셸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좀 들어줬으면 하고요. 아 하고 싶다. 네, 그리고 빨리, 또 빨리 이제 싶다. 네. 그 착하다고 좀 본인이 착하다고 막 너무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좀 많이 말씀. 왜냐면 이 세상에 뭐 100% 착한 사람 없고 아니, 많이 말 100% 아니요. 악한 사람 없어요. 아니 말 안. 어느 정도 착한 사람도 뭐 착한 사람이 한 80% 착하더라도 20% 악함이 섞여 있어요. 전혀 없는 사람 없어요. 아니 뭐. 저는 진짜 제가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고 원래는 많이 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마티가 자꾸 너 착하지 않아 착한 척하지 마 이러니까 아 내가 어떻게 아니 난 진짜 지금까지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저 착해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다 마티의 그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자꾸만 반론을 하세요? 저는 아까 반론 기회 안 주셨잖아요. 아니 왜 자꾸 싸우세요? 아니, 제가 매니저니까요. 원래 제가 다스리는 자니까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발전하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갭을 미싱 서로 이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만나면 이제 모르는 거잖아요. 네. 갭을 채워감으로써 맨 처음에 좀 티격태격은 있을 수도 있지만 갭을 채워가는 이게 다 단계예요. 미셸 씨 안 듣고 계세요. 자 그럼 우리 미셸 씨는요? 한길 흘린다. 네, 저는 일단 라디오에 바라는 것은 기대하는 것은 앱인 것 같아요. 앱이 생기면 조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하이 테크놀로지. 그리고 조금 인터넷을 덜 쓸 수 있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저희가 3G를 쓰잖아요. 뉴질랜드는. 네. 근데 또 이게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그게 좀 많이 나간다 싶으면 그것도 좀 영향이 가니까 소통하는 그렇죠. 데 있어서 그리고 저도 진짜 바라는 건 소통인 것 같아요. 그 사연도 더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뭔가 같이 얘기하는 그래서 저희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앱이 생긴다면 실시간 댓글 뭐 이런 좋네요. 거 그럼 딱 이렇게 소통하고 저희가 좋잖아요. 이렇게 읽으면서 네. 근데 실시간 댓글이 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실시간이 아니잖아요. 아 생각이 짧았네요. 아 그 녹음 아니면 페이스북에 미리 공지를 해드리면 되죠. 이 네. 시간에 우리가 녹음하니까 그럼 저희도 이제 주세요. 들어야겠네요. 그때 되면은 그렇죠. 그래야지 네. 네. 네. 그리고 DJ들에게 바라는 것은 아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녹음을 지금 수요일날 하는데 수요일날도 못하겠네요 녹음을. 그렇게 되면은 들어야 되니까 라디오를. 아. 네. 어쨌든 네 바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네 끊고 네. 들어가서 네. 아 솔직히 주디는 생각을 안 했어요. 오! 좋은 건가요? 주디는 생각 안 했어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아니요 이건 근데 꼭 좋은 거라면 볼 수는 없는 좋은 걸로 게. 봐도 되는데요? 저한테 관심 없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주디. 주디 편애합니다. 좋다. 다스리는 자가 편애합니다. 주디 저는 그 정권을 넘겨주시죠. 주디 넘겨드릴게요. 제가 맨 처음에 두 분한테 말씀드린 거 있죠. 아니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어요. 마티한테 바라는 말 좀 안 네. 끊었으면 좋겠고요. 네. 아 본인만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동감합니다. 네. 아 말 좀 예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 말을 알겠습니다. 되게 밉게 하셔서 말을 예쁘게 화병 날 것 같아요. 예쁘게 하는 건 이제 사적인 장소에서 말씀이시죠. 네. 사적인 카톡에서 동감합니다. 가끔 사적인 카톡이라고요? 아니 저희의 그 라디오 방이죠. 아 저 라디오 방이죠. 아니요 그냥 개인적으로도 나쁜 말 많이 하세요. 못 돼가지고 아주 제가 저 사실 고백할 진짜. 게 있으면 오늘 마티가 혼잣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알람 껐어요. 아 알람 원래 해놓고 계세요? 네, 알람 원래 해놓고 있었어요. 아, 저 끈 지 오래됐어요. 저도 끈 지 오래됐는데 알람을 보통 하셨구나. 아 매번 놔두세요? 아니 원래 이제 좀 많이 오는 것들은 그냥 알람을 안 해놓고 좀 이거 라디오는 그래도 아이디어 같은 거 빨리 짜야 되니까 알람 해놓쳤는데. 네, 저만 그렇죠. 저만 저희가 마티 씨 진짜 결혼 못하게 해드릴 수도 있다고 전 장담합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뭐 안 만들어도 이제까지 받은 이거는... 카톡을 모아서 진짜 페이스북에 올려버리면 매장되십니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뭐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거리낌 없는 말 중에 좀 그거 말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저거 이거 뭐죠? 바라는 점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협박을 가하셨어요. 맞네요. 협박을 가하셨어요. 저한테 힘드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뭐 서로 말한 거는 아, 마치 착하다 그리고 아우 아우 정말 아우, 착하다.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고 아유 주디 착하다. 아, 새해 2017년에 이 바보 멍충이 서로 말 좀 안 끊고 뭐 잘 심플한 라디오가 승승장구 했으면 좋겠네요. 더 네. 소통하는 라디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화이팅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쯤에서 노래 하나 신나는 거 듣고 가실 건데 마마무의 데카코마니 듣고 가실게요. 넉넉히 낯선 너의 등장이 평소 닿지 않은 눈빛이 뭔가 느낌이 좀 수상해 지금은 12시 10분 전 점점 분위기에 취하고 눈빛은 서로를 비추고 흐르는지 못도 끈적해 것만 같은 우리 사이 너와 나 입을 맞춰 At that time 넉넉 지난 여름부터 밤낮 사춘기 소녀처럼 꿈꾸게 만들어서 romance 오늘만 기다렸어 oh yes oh 핸드폰으로 치명적인 호흡 비밀스러운 party 간혹 baby cafe 내 눈 가려워준 널 환영해 두 손을 머리 위로 가려해 너와 나 입을 데카코마니 잘 듣고 오셨나요? 근데 사실상 이게 데카코마니 그 뜻이 같다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데카코마니처럼 네. 딱 동일하게 나온다는 네. 거죠. 시메트리컬 하다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다 바라는 점을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작년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와, 이거 무슨 망언이에요? 작년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네? 네? 똑같다뇨. 똑같을 것 같아요. 마티는 맨날 말 끊을 것 같고요. 아, 바라는 점이 똑같을 것 같다고요? 똑같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저도 똑같을 것 같나요? 저는 발전하는 여잔데? 아, 예. 주디는 똑같을 것 같아요, 주디도. 항상 발전하는 주디.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 그 다음 거는 뭘 나누죠? 네,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다짐이죠. 새해가 다가왔으니까요. 네. 뭐 어딜 빼놓을 수 없는 다짐인데 Letter to myself 뭐 비슷하게 어땠으면 좋겠는지래요. 어땠으면 좋겠는지 자기 자신에게 이제 물론 이제 두 MC들에게도 얘기했고 라디오에게도 얘기했으니까 뭐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아니면 뭐 어땠으면 좋겠다, 뭐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네, 그러면 누구부터 가실래요? 준비되신 분 있나요? 미셸 씨 준비되신 것 같아요. 아, 안 됐으면 제가 할게요. 네, 마티 먼저 해주실래요? 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뭐 지난 그러면 마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나요? 그런가 봐요. 약간 영상 마티야 그런... 마티야 이쁜 마티야 이러면서 너가 세상 제일 본인 그런 네. 거 아닌가요? 아, 원래는 아니려고 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생각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하셔야죠. 미셸의 그런 마티아 뭐 이러면서 이런 그런 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뭐 얘기해 봅시다. 마티아. 아, 마티아 하니까 참 웃기는데요. 네. 네. 우선 말은 끊는 거는 뭐 지난 화에도 얘기했듯이 네. 말 끊는 걸 한번 네, 줄여 보도록 하겠고요. 네. 네, 그리고 아, 자기 스스로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 죽으라고 보도록 뭐 저한테 존댓말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네, 말을 끊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또 이번에 한번 염색을 해보자. 이번에 블루 그레이로 해보고 그리고 이번 연애는 한번 새해래 해외도 나갔다 와 봤으면은 한다. 근데 또 이제 뭐 너가 생각해온 계획이 있으니 그 계획에 맞춰서 알아서 잘 할 거라 알고 뭐 특별히 말을 안 하는데 편지에도 되게 자신만만하고 되게 자기 애가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 싫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느껴져요. 너무 싫어요? 아, 너무 심하다고요. 아, 심하다고요? 네. 아, 그만큼 저는 자기 자신을 많이 믿는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만큼 저를 엄청 많이 믿어요. 계속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또 뭐 축구도 열심히 하고 뭐 축구하는 데 있어서 뭐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많이 느끼고 있을 텐데 아, 다리 부상 회복이 이제 더뎌요. 조금 옛날보다는 네. 확실히 그게 느껴져요. 근데 네. 그런데 무리하지 말고 예전 같지 않으니까 그거 좀 주의해가지고 발이나 이런 거 좀 혹사 좀 그만 시키고 슬프네요. 네, 부상이면은 진짜 뭐 경기 뛰고 싶어하는 마음도 알지만 좀 쉴 때는 쉬어라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왜냐면 제가 경기를 뛰거든요. 그냥 부상 안고. 네, 저는 이악 물고 뛰는 케이스라 항상 그런데 그리고 또 뭐 저는 아 노트 8 살까 말까 마티야 한번 고민해 보자 같이. 옆에 속삭입니다. 아이폰을 사. 네, 그러면은 이제 LG V20는 어떻게 할지도 생각해 보자. 아마 중고로 팔아야 될 거야. 옆에 속상이 많네요. 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실래요? 제가 뭐 아직 얘기한 게 뭐 까먹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나중에 얘기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말이쁘게 한 건 개인적인 저한테 편지 쓰고 싶지 않네요. 알겠어요. 네. 얘기해 보세요. 그럴까요? 미셸 네, 상당히 방금 두 분이 상당히 쇼크를 먹으신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네? 아유, 네. 아니 왜냐하면 생각보다 좀 오글거리더라고요. 네. 네. 저희는 그냥 하지 본인도 말고. 하셔야 돼요. 아, 저 할게요. 네. 아, 주지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전체 자신을 사랑하니까요. 본인 이런 얘기 진짜 잘할 것 같아요. 본인도 자기에 강하면서 막 나한테 강하다고 저한테 강하다고 막 뭐라 그러시면 어떡해요. 자기 애를 보여주세요. 주디 이쁜 주디야. 네. 작년에도 너무너무 잘했고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고 2017년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리길 바래. 쉴 때는 좀 쉬고 페이스 조절 잘 해가면서 이루고 싶은 것들을 많이 이뤘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면서 밝고 즐겁고 맑게 살아갈 수 있는 2017년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와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코멘트 달지 마세요. 아 그렇죠. 질문 있어요. 맑게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건가요? 저도 궁금해요. 저도. 맑게 사는 거요? 맑고 깨끗하게? 맑고 행복하게 깨끗하게 사는 거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얘기하시는가요? 그러니까 맑게 사는 건 진짜 투명하게 사는 거? 아니 싫어하는 마음 없이 약간 그런 네거티브한 마음들이 들어오잖아요. 아, 네. 사람을 싫어하고 네. 막 저 사람 막 이렇게 해코지하려고 네. 그런 마음 없이 해코지하려고 그런 마음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네. 살아가자는 거죠. 네. 아 2017년에는? 네. 2016년에는 그랬던 거 맞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계산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좋네요. 성장하는 이제 GD. 네. GD 되자는 거죠. 네. 네. 그럼 미셸을 한번 가보죠. 미셸아 안녕. 아! 미셸이야. 아 편지 폼이잖아요 편지. 네네네. 네. 일단 2016년 수고 많았고 2017년에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텐데 원했던 거 그리고 잘 계획대로 갔으면 좋겠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쑥스러워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잘 지금까지 배운 거를 잘 하면서 아이들의 사랑으로 잘 가르쳤으면 좋겠어. 새해에는 매년 다짐하는 거지만 다이어트도 조금 했으면 좋겠고 조금 덜 먹었으면 좋겠고 또 새해에는 2016년에 즐겼던 것처럼 좀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즐기면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어. 2017년도 잘 지내렴. 안녕 미셸아. No. 됐나요? 네. 마티 질문 같은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이 아니라 원래 제가 원래 처음에 요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본인 그 2016년 라디오를 하면서 네. 많이 썼던 말투 위주로 해달라고 하려고 했었거든요. 뭐 제가 많이 쓴 게 뭐죠? 같아요. 아, 네, 지적을 당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쯤에. 아 이때쯤에? 네. 이쯤인데. 네 이쯤에서. 네, 네 이때쯤에. 네. 그리고 움치키 움치키. 아 움치키는 많이 쓴 게 아니죠. 움치키 미셸. 움치키는 다른 DJ들이 더 썼죠. 놀리느라. 네. 아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움치키 한번 해주실래? 움치키. 아니 원조로 갑시다. 아니, 기억도 안 나요. 주디 한번 해보세요. 움치키. 인치키. 제가 그걸 왜 했죠? 기억도 안 나. 왜 했죠? 액션 영화. 액션 영화 때. 아, 액션 영화. 오프닝으로. 아, 아비백. 네. 아비백. 아비백 하셨죠. 아비백. 네. 네, 이제 다짐에 대해서도 얘기해 봤는데 이제 시간이 이제 저희가 빠이빠이 할 시간이 다 되었네요. 빠이빠이? 네. 네. 그런데 네. 뭐 새해 다짐들 다들 계획을 세워가면서 지킬 수 있는 걸로 다들 써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씩 지켜 아, 부탁인가요? 아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려요. 제발 제발. 아, 네 부탁하는 김에 하나 더 하죠.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희 페이스북. 네. 뭐 사연 댓글 아니어도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맞아요. 되고요. 네, 저희를 그게, 개인적으로 아시는 그게 세 명이서 이제 공통된 그 발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라디오 하면서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저희는 이쯤에서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마지막 곡은 프라이머리의 시스루입니다. 그냥 색깔이 마음에 들어 골랐어 그때 널 봤어 빨간 스컬 빨간 립스틱 That's a point That's a point 넌 저기서 서 너들 보이는 멍청한 여자들과는 달라 I see through you 넌 골든 보이지 않아 친구들에게 한 잔씩 쫙 돌려줘봐. Hey hey 한도 초과 그냥 춤 좀 땡기다가 친구 눈빛에서 몰래 나갔다가 걸렸어. 그때 널 봤어. 빨간 스카이 빨간 립스틱 disappointed. 난 저기서 떠들 보이는 멍청한 여자들 보는 달라 달라 달라 달라 I see food you. 넌 볼게 보이지 않아. 가도 없네. 아, 다시 앞으로 3번은 안 보여. 머리는 땡땡 커버는 마치 퇴근 시간에 뱅뱅 사거리 같아 완전 바구바구 그녀 근처에 와구와구 이상한 기분이야. 몸이 가벼운 건 취한 건 아냐. 어제 누구야 궁금할 뿐이야. 너무 괜찮은 걸 놓치면 후회할 거야.